세계 급혈자의 날에 조만 행사가 14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. 보건부문 련관 단위의 일꾼들, 자원급혈자들과 주조 세계보건기구 림시대리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서원들,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적십자 및 적반올회 국제연맹 대표단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. 이후 참가자들은 로카 편지물을 시청하고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봤으며 중앙예술경제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이날 각 도들에서도 세계 급혈자의 날이 운영됐습니다.